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은 그렇다라고 아마 고백할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질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대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천국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뭐 대답이 약간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의 본질을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한다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간다면 날마다 순종하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펼쳐질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 삶이 지금 굉장히 형통하고 잘 풀리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이 잘 펼쳐지고 있다면 그렇게 삶이 잘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무엘상 12장으로 넘어와 있는데요.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 배경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지금 드디어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 취임식을 하는 그런 장면에서 비롯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왕으로 지명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제비뽑기를 했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실제적으로 암몬 족속들에게서 이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정말 왕으로서 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하구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그런 왕으로 정말 세울 만하구나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 일을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받고 증명되고 확증되어서 이제 공식적으로 왕으로 취임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무엘이 길갈이라는 곳으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흥분했고 기뻐해 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자신들이 구했던 왕이 드디어 세워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원하던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자,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것 이제 사무엘과 같은 사사들이 다스리는 사사 시대가 지나가는 것이고요. 사울과 같은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새로운 시대가 출발하는 것이고 새로운 제도로 이스라엘이 다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지금 사울을 왕으로 삼는 이 취임식을 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하느냐 자신이 이제 사사로서 사역을 정리하겠다라는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지금 살펴보게 되는 12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온전했고 결백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들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교가 진행되는데 갑자기 오늘 16절을 보시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일을 베푸시는가 보다라는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예전에도 홍해를 가르기 전에 이런 비슷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은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입니다. 1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가 시기상으로 밀 베는 때라고 합니다. 밀 베는 때. 그 지역 특성상 이 밀 베는 때는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가 오지 않는 이 시기에 무엇을 보낸다고 하시냐면 우레와 비를 보내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큰일을 행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깨닫게 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나에게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8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십니다. 비를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런 시기에 그냥 비도 아니고 가랑비도 아니고 우레와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그야말로 이 기쁨의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늘에서 찬물을 끼얹으셨죠. 비를 내리셨습니다. 11장 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흥분하고 기뻐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잔치였습니다. 취임식을 통해서 너무너무 지금 기쁨에 넘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도 지금 승리했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왕이 드디어 세워졌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강해질 수 있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 속에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있었는데 이 기쁨과 흥분의 잔치가 돌연 두려움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새로운 왕정시대가 시작하면서 기뻐하고 흥분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굳이 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너희가 구한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기도한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서 마냥 기뻐하고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왕정 제도가 시작되도록 허락은 하셨지만 그들의 요구대로 허락은 하셨지만 분명히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긴 하시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왕을 구하였던 이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세워지는 그 자체는 죄악은 아니지만 너희가 왕을 구하는 그 동기는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허락은 했지만 사실 이것 안에 너희의 악한 마음과 죄악이 얼룩져 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스라엘에게 허락되어진 이 왕정 제도와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형식 자체가 잘못되진 않았지만 그 동기가 악했던 경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직장을 구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라든가 결혼을 하고자 할 때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매춘 사업과 같은 너무 죄악과 연루되어 있는 그런 직업 같은 경우는 죄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어떤 직업이나 사업과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죄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직업이나 사업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동기라는 것이죠. 왜 그 직업을 선택했는가? 왜 그 사업을 하기로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것을 통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사업을 선택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우리의 결정을 이끄는 것은 아쉽게도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보다는 우리의 욕심에 이끌릴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처럼 강해지고자 왕을 구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불안하지만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굉장히 든든할 것 같은 다른 세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 왕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욕심에 이끌려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고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듯이 쉽게 합리화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까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만남일까? 저 사람하고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더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만약에 이런 고민조차 없다면 저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의심해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대한 결정인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염두에 두면서 고민을 한다 해도 많은 경우, 우리 다 경험이 있을 것 같지만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고 세상적인 생각에 이끌릴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 바라보면서 저 사람하고 살면 행복하겠지, 안전하겠지, 남들이 부러워하겠지라는 어떤 그런 욕심으로 선택할 때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 말고도 수많은 사실 결정들, 선택들이 있습니다. 뭐 사업, 직업, 결혼 말고도 여러분 이미 수많은 결정들, 선택들을 해오셨습니다. 그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의 결과물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과거의 선택에 대한 결과물은 바로 오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결정해 왔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 말고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것 말고 정말 내 삶은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뜻대로 내가 따라온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최선의 길로 나는 따라온 것 같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직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떠돌게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그냥 가나안 땅으로 직행한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제 인생을 생각해봐도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만 36세가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들 축하는 나중에 해주시고요. 지난 시간들 가운데 제가 돌아보면서 그래도 나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최대한 제가 선택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삶의 여러 가지 결정들과 선택들이 다 하나님의 원하시던 뜻이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제 삶이 있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들 참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제 인생의 수많은 선택들 과연 내 삶에 대한 최선의 뜻이었을까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도 제 삶에서 여러 결정과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는 저의 욕심에 기반한 그런 선택과 결정들이 많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거스르면서까지도 선택하고 결정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이 세워지는 상황을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합리화하며 마냥 기뻐하지 말아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꼭 어떤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해서 모든 일이 그냥 잘 풀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착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진짜 참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죄와 욕심으로 얼룩진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온 것도 있겠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죄악들과 욕심이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삶 가운데 죄악의 선택들, 욕심의 선택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인정했다면 적어도 나중에 이 선택의 결과로 인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왕이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지, 더 안전할 것 같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꿀릴 것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 그렇지 않을 거야. 너희의 왕은 오히려 너희를 억압할 것이고 핍박할 것이고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너희 왕 때문에 괴로워서 나한테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나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의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경고하셨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직장이든 결혼이든 어떤 선택이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이 앞서서 이렇게 선택한 것들 허락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힘듦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과 힘듦은 결국 누구의 몫이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관계 속에서 제 욕심에 이끌린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애였는데요. 욕심에 이끌린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여러 가지 합리화하는 거죠. 사랑이란 이름도 갖다 붙이고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리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막 저 때문에 분열이 되고 양편으로 갈려서 수많은 제가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이냐. 내가 결국 견뎌내야 하는 나의 몫입니다. 내 선택이기 때문이죠.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저를 굉장히 성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죄악된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왕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들떠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내리시면서 경고하시고 계시죠. 너희가 왕을 구하는 그 마음속에 죄악이 있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 속에 있었던 수많은 욕심의 선택들 또 죄악의 선택들 그런 것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회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 당연하게 구하기에 앞서서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우리의 결정과 선택 속에 이렇게 우리의 욕심과 죄악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망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인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깥에서 이제는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18절을 보시면 온 백성들이 자신의 이 죄악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레와 비를 통해서.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회개하면서 좀 뒤늦은 회개이지만 회개하면서 고백하죠.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분명하게 자신들의 이 죄였다라고 왕을 구하는 것이 악한 마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왕정 체제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그 동기가 악했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더니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악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은 이렇게 죽을까봐 두려워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더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망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할 것에 대한 그 사실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종류의 두려움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불순종했음을 알았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존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싶었지만 욕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욕심에 이끌려서 선택을 했을 때 그렇게 불순종하면 그때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책감을 넘어서서 내가 이렇게 가면 이 길로 가면 망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 단순히 사업이 망할까, 어떤 결혼 생활이 잘못될까, 이런 차원의 두려움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일까, 이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는 틀린 것일까,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은 아닌 것일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한 것은 맞다. 사실이다. 너희들이 이 죄를 행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부터 잘하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제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은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 앞에 죄악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는 이유,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욕심과 죄악으로 얼룩지고 늘 반역하는 이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버리지 않고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끌고 계속해서 인도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믿고 섬기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욕심과 죄악으로 얼룩져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최선의 길을 때로는 놓쳤다 할지라도, 너무나 우리 삶이 그래서 부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는 가당치도 않은 그런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은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의 길을 놓쳤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그런 길로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과 후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 직업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두려움과 후회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후회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그분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의지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것 같이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내가 벗어난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가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모든 두려움과 후회들 다 떨쳐버리시고 이 주님의 신실하심 기억하고 의지하시면서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사무엘이 자신의 할 일과 이스라엘의 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비록 사사시대가 끝나서 예전과 같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약속하느냐?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중보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합니다. 사무엘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일까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지금 헌신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계속해서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선하고 위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라고 합니다. 비록 왕정시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사사의 직분은 이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무엘은 나중에도 13장, 15장까지 이렇게 보시면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너희들을 의로운 길로 말씀으로 가르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역할 기도와 말씀이었다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24절, 2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주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끝나고 왕정시대가 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뭐는 똑같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왕정체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과 죄악으로 얼룩진 그런 우리의 불완전한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 위해 필요한 것 사무엘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사무엘처럼 저희들을 위해 기도할까요? 목사님이 저희를 위해 사무엘처럼 기도하실까요? 물론 목사님께서도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마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으셨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예. 예.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람은 기도를 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바로 성령님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중보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34절도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 주님의 기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 지금 나의 직장, 결혼생활 안에 분명히 어떤 욕심과 죄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선택들로 얼룩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는 그 성령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이 어느 자리이든, 여러분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과거를 겪었든지 여러분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섬기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의지가 있고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순종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대부분 축복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 축복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떠한지 주변 나라들에게 잘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인지 증거할 수 있는 전시 백성이 되는 것이 축복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결과, 그냥 모든 일이 잘 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욕심과 죄악으로 얼룩져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순종의 축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정말 어떠한 회복이 일어나는지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삶,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정말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순종의 가장 결과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목적과 이유는요, 반드시 우리의 부르심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는 이런 단순한 차원의 순종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이 땅에서 무슨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하면서 순종을 할 때 그때 우리의 순종은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저 형통하게 잘 살려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우리 같은 죄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고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 순종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순히 어떤 A로 가느냐 B로 가느냐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A로 가든 B로 가든, 내가 A를 선택했든 B를 선택했든 그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A인지 B인지 그것에 달려있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A인지 B인지 보다는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너무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여러분 주어진 상황 속에서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삶은 거룩한 부르심을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욕심과 죄악의 선택들을 하면서 우리 삶이 그런 것들로 이렇게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증거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그런 모습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인도해 갈 것이라고, 내가 너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지속적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과거의 선택들 속에 우리 욕심과 죄악이 정말 있었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먼저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과 성령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오늘 어렵지만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소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어코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어코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고요. 기어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사람들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소망 가지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잘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